좋다고 보내야 했어요. 마음은 너무나 아프지만 잊어야 한다는 그 말은 말아줘요. 너무나 사랑했어요. 사랑이 남아있을 때 돌아서야 덜 아프다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지요.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. 사랑하며 원점으로 당신을 아주 보내줄게요. 간직하며 울죠.